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11일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일본 지역 준비위원회가 8일 도쿄에서 결성됐습니다. 일본 지역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해외 각 지역 단체 인사들에게 지역 준비위원회 구성을 다그치며 해외 측 준비위원회 결성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